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직과위생용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직과위생용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태복 동지, 오수영 동지, 안종수 동지, 소홍찬 동지, 조영원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어 새로 건설된 직과위생용품 공장은 연 건축 면적 1만 2,720여 평방미터이고 연간 수천만 개의 치약, 함수약, 각종 직과위생 도구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큰 직과위생용품 종합생산기지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 정령을 수시로 요의하시고 공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현대적인 직과위생용품 생산 설비들을 일식으로 마련해 주시는 하늘같은 운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떨쳐나선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라오는 긴장한 전투를 벌림으로써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직과위생용품 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아담하고 정갈한 직과위생용품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멋쟁이 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위생용품 생산기지의 제모에 맞게 외벽을 흰색과 녹색 타일로 처리하니 보기에도 좋고 산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생산 공정도와 조감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통합생산지령실, 치약생산공정, 함수약생산공정, 직과위생용품생산공정, 분석실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령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품질관리, 전력관리, 환경관리, 고장진단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의 감시 및 자동조정체계를 잘 세워놓았다고 하시면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결과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입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출기, 육색인쇄기, 제관기, 어깨사출기 등을 거쳐 생산된 치약관들의 원료배합장에서 진공배합되어 숙성된 치약이 자동 주입되고 봉합된 다음 개별곽 포장과 지압 포장되어 제품 창고로 입고되는 치약 생산 공정이 현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재와 종수, 향료 등을 가지고 만드는 함수액 생산 공정과 사출, 성형, 세척으로 이루어진 함수약병 생산 공정의 자동화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함수액이 담겨진 용기들이 건조기에 들어갔다가 자동적으로 상표가 붙여진 다음 열 수축 포장 또는 지압 포장되는 것이 볼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치간실과 소리 달린 이쑤시개들, 틀니세척솔, 혀긁게, 혀솔 등을 생산하는 직과위생용품 생산공정도 아주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제품들의 질도 괜찮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태양빛 전지판과 태양열 물가열기를 설치하여 조명도 보장하고 편의시설들에서 돈물을 쓰고 있으며 지열에 의한 냉난방 체계로 실내 온도를 보장하고 있는데 자연 에너지를 적극 이용할 때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된 공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직과위생용품 공장은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위생용, 치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약과 함수약, 잇몸과 이빨 형태에 따르는 칫솔을 비롯한 치과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더 많이 늘릴 때 대한 문제, 치과위생용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과학자, 기술자들로 연구집단을 튼튼히 꾸리고 조건 보장을 잘해줄 때 대한 문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원료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한 문제, 생산 환경과 생산 공정의 모균화, 모진화, 모인화를 더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갈 때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최대한 높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거들고 시설물들을 애호관리할 때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 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지께서는 예로부터 이빨이 든든한 것을 오복의 하나라고 했는데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 공장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질 좋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소원을 풀게 됐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지께서는 치과위생용품 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질 좋은 치과위생용품들을 인민들에게 떨구지 말고 보장해 주어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걸린 문제가 있으면 제때 보고하라는 은정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당에서는 보건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실제 폐부로 절감하면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지께서는 치과위생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항상 명심하고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에 힘과 열정,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치과위생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 찾아오시어 뜨거운 인민사랑의 자옥을 새기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지께 다음 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인민들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최고 용도자동지를 높은 생산성과로 중종다해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져왔습니다.